제1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조선 해외동포 본업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제1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말살하려는 일본 당국의 비열한 정치적 탄압과 비인도적 행위가 날로 우심해지어 내외의 고달한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의 하나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2012년 9월에 제1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었다. 이번에 기각된 소송으로 말하면 1974년부터 해오던 교육조성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2012년 3월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당국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하는 오사카 조선학원과 전체 제1동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그동안 오사카 조선학원과 제1동포들은 수십 차례의 법적 투쟁을 통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당국의 차별적인 결정을 강력히 단죄 규탄하여 왔으며 많은 일본인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 나서고 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부와 시 당국의 결정이 만인의 지탄을 받는 반일륜적인 결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을 4년 이상이나 질질 끌어오다가 종당에는 전면 기각하였던 것이다. 조선해외동포본업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번 판결을 제1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국민단체인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준열이 단죄규탄한다. 이번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 특유의 민족 배타주의 정책과 악랄한 반공화국, 반청년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다. 제1조선인 학교들에 대한 교육 조성금 문제는 일본 당국이 제1조선인들의 민족 교육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 아는 바 같이 제1조선인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 당국의 승인 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은 응당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 권리를 보장할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1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 편견에 빠져있는 일본 반동들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지리멸렬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다. 지금도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69년 전 자녀들의 배움터를 지키려고 떨쳐나선 제1조선인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오사카 부총 앞에서 우리 말과 굴을 배우고 싶다고 피타게 졸귀하던 나우린 김태일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일본 반동 당국의 천인공로할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 일본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청년 책동에 주되는 공격 대상이 바로 조선 학교들이었고 가장 큰 피해자도 다름 아닌 제1조선 학생들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교육의 신성한 교정에 민족 배타주의를 고취하는 극단한 낙서가 새겨지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유학생들이 백주의 갈부림을 당한 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거구익 보수 세력들이 살판치는 일본에서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 말살을 노린 폭력과 협박은 꼬리를 물고 있으며 조선학원들에 대한 가진 압박과 공갈은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로 날로 우심하게 감행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오사카부와 시 당국의 부당한 결정을 비호해 나선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제1동포 사회의 미래를 기어이 짓밟아버리려는 일본 반동들의 흉심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특히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파시적 폭언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 때 대한 국제인권 규약은 물론 일본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천만부당한 행위로서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민족교육의 권리는 제1조선인들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된다. 국제협약과 저들의 법도 아랑곳없이 행정당국의 환무치한 조사를 정당화한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사법의 반동화가 날로 촉진되고 반공화국 반청년광증이 만연되고 있는 일본의 험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1동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탄압 조치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 일본 당국은 법치국가라고 떠들기 전에 제1조선인들의 민족교육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흥정물로 악용하려는 비열하고 악랄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제1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반일련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의 반공화국 반청년 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2월 6일 평양.